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공개 소환,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실천적 조치들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한다를 지지하여 스미스 조선위원회 스미스 주체사상연구소저가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